푸른 밤 종현입니다. 독일의 신경정신과 의사 페퍼 베르거가 1중독증의 3단계를 분류했습니다. 1기는 집에 와서도 1을 생각한다. 2기는 자신의 1중독 증세를 자각해서 일부러 취미를 갖는다. 3기는 주말에도 일하고 건강이 무너질 때까지 일에 매달린다. 들으시면서 아 그래도 난 이 정도는 아닌데 하면서 안심들 하고 계셨죠? 근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루 일과 다 끝내고 나면 바로 다음날 출근 걱정부터 하고요. 내일 있을 업무, 회의, 일정 뭐 이런 것들을 걱정하면서 잠자리에 든다고 하는데요. 내일을 계획하는 순간 욕심이 생기기 마련이고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일을 더 찾게 된다고 하죠. 그럴 때는요. 한 가지 생각만 하면 됩니다. 내일은 없다. 오늘에 충실하자. 월요일이라고 부르기보단 헬 요일이라고 부르는 게 더 익숙한 오늘입니다. 충실히 보내셨나요?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해요. 2월 16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2월 16일 월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토이의 오늘 서울은 하루 종일 맑음이었습니다. 유나 씨의 목소리로 함께 들으셨어요. 아, 유나 씨 목소리는 역시 언제 들어도 명품이네요. 명품이에요. 자, 헬 요일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본인이 일 중독이신 것 같으세요? 우리 가족분들. 와, 2기에서 상당히 뜨끔하네요. 자신이 일 중독 증세를 자각하여 일부러 취미생활을 만든다. 하지만 이 만든 일부러 만든 취미생활은 오래가지 못하죠 항상. 아 그래요 뭐 오늘 일을 좀 더 집중하고 아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라는 게 내일을 생각하고 내일을 준비하고 또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이건 진짜 벗어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저도 항상 좀 아 그래 좀 여유를 갖고 뭐 준비 열심히 했으니까 어느 정도는 마음을 편히 놓고 쉬는 것도 중요해라고 마음으로는 알고 있는데 항상 몸은 안 따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유가 필요해요. 역시 사람은. 자 오늘 별에서 온 연애 함께하는 날이죠. 옥상 달빛에 김윤주 씨, 박세진 씨 오십니다. 아 지난주에 키스 사연에 상당히 만족을 하시면서 상기된 두보를 보여주셨는데 앞으로도 이런 접촉 관련된 사연들 상담들 많이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분들 연애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또 사연 보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니까 홈페이지 게시판 들어오셔서 사연 많이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 푸른밤은 삼성 정밀화학, 비상교육, 인터파크 투어, 넷마블 게임즈, 킹목달, 터키항공, 르노 삼성자동차, 한국 미즈노와 함께합니다. 음악이 머문 자리들. 수많은 볼거리로 가득한 뉴질랜드의 남섬. 그 중에서 오늘 제가 가볼 곳은 크라이스트 처치라는 지역인데요. 이곳은 공원과 공공정원, 기타 휴양지들의 면적의 8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서 평원의 정원도시라는 별명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숙소에 짐을 풀고 제가 처음으로 향한 곳은 바로 정원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서 그런 별명이 붙었는지 궁금했거든요. 보타닉 가든이라는 이름의 이 정원. 이곳에서는 정말 특이하고 아름다운 식물들을 잔뜩 볼 수가 있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식물들이 너무 많아서 보는 데에만 몇 시간이 걸린 것 같네요. 참, 세상에는 이렇게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여행을 다니는 가장 큰 재미죠. 보타닉 가든에서 구경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돌아와 보니 어느새 저녁이네요. 오는 길에 사놓은 샌드위치에 이곳의 특산품이라고 하는 와인 한잔 하면서 오늘 하루를 또 마무리해봅니다. 와인 한잔 하는데 우아한 음악도 안주로 곁들여야겠죠. 빅 룽아의 음악 다시 골라봤습니다. 스웨이. 오늘 음악이 머문 자리들에서 들려드린 노래 빅 룽아의 스웨이였습니다. 뉴질랜드 가수고요. 오늘 또 뉴질랜드 그 샌드위치와 함께 와인을 드시면서 들었던 노래를 소개해드렸어요. 아, 샌드위치랑 와인 어울리나요? 저는 사실 술은 잘 몰라서 그 와인과 어울리는 게 따로 뭐가 있나 잘 모르겠는데 오, 샌드위치랑도 먹는군요. 그냥 스테이크나 치즈나 뭐 올리브? 올리브랑도 먹나? 그렇게 먹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자, 어쨌든 뉴질랜드 여행 계속 될 거고요. 내일도 찾아주십시오. 자, 가족분들 사연 좀 더 만나볼게요. 6549님. 쫑디, 오늘 드디어 엄마한테 휴학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몇 주째 말 못하고 눈치 보며 소가리만 했는데 말하고 나니까 후련하네요. 근데 역시나 반대하셔서 지금 너무 우울해요. 쉬면서 미래 준비도 좀 하고 생각도 정리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심란하네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부모님 눈에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젊은 날의 그 시간들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아깝게 보일 것 같아요. 그 먼저 시간을 지나온 사람으로서도 그럴 거고 그 부모된 입장에서도 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연 보내주신 6549님의 마음도 너무나도 이해가 가지만요. 부모님의 걱정과 그 뭐랄까 아쉬움 그 크기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휴학하고 싶은 마음을 굳이 또 바꾸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 너무 섭섭해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께도 다시 한번 그 쉬면서 어떤 걸 준비할 것이며 무엇을 정리해서 어떻게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지를 좀 계획한 걸 전달을 해드린다면 결국에는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랬거든요. 그냥 저도 그 고등학교 자퇴하고서 검정고시 준비할 때 어머니에게 그냥 막무가내로 아 엄마 나 학교 못 다니겠어 그만둘래요 이렇게 얘기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드렸으면 저희 어머니가 절대 허락하지도 않으셨을 거고, 저는 최소한 거의 1년의 플랜을 나름 짜서 어머니한테 전달해드렸던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확실한 성적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내가 가져오겠다라는 약속을 드렸고, 그리고 자퇴하기 전에도 내가 이거를 해낼 수 있다라는 증거물로 좀 무언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면서도 이것저것 준비를 해서 보여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또 저는 음악과 관련된 부분들이었지만, 6549님은 무언가 막무가내로 이렇게 분명 얘기하진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좀 더 구체화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나도 내가 어른으로서 이제 성장해 나가는 한 사람으로서 내 인생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걸 전달을 해드리면 어머님도 허락을 해주실 겁니다. 계획을 잘 짜서 말씀을 드려보세요. 7912님, 저 졸업식 날 편지 낭송을 하게 됐어요. 편지 쓰는데 왜 자꾸 이 졸업이 미워지는지 모르겠네요, 하셨습니다. 아이, 미워지죠. 친구들과 헤어지는 날이니까 그게 더 크게 지금은 느껴질 테니까 당연히 미울 수 있어요. 편지를 쓰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또 낭송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모든 학우들이 또 듣게 되는 거니까 그래요, 더 신경이 쓰이실 것 같은데 지금 그 마음 그대로 쓰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7912님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또 아닐 거란 말이죠. 많은 친구들이 또 같은 마음을 갖고 졸업식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 마음에 충실해서 좀 쓰고 친구들과 좋은 추억 나눴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인연 이어가자라는 이야기 많이 담아주시길 바랍니다. 졸업 축하드립니다. 전슬기님, 이사갈 예정이라 푸른밤 들으면서 이 시간까지 짐을 싸고 있네요. 후딱후딱 짐 정리해야 되는데 10년 넘게 차곡차곡 모아둔 서랍 속에 편지들이랑 사진들 보느라 진도가 안 나가요. 20살 서울서 홀로 서기를 시작한 딸에게 반찬 만들어 보내면서 엄마가 적어준 쪽지 읽다가 눈물도 펑펑 쏟았어요.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엄마 반찬 받아 먹고 있는 못난 딸이네요, 하셨습니다. 에휴, 반찬 받아먹는 게 뭐예요? 어때요? 결혼하고서도 다 받아먹고,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도 함께 김장하고 또 어머니에게 음식 배우고 그러던데요. 뭐 항상 우리에게 배움을 주는 사람들이 또 부모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못난 딸이네요, 뭐 이런 마음 너무 무겁게 가지지 마시고, 그래요, 편지랑 사진들 뭐 이런 거 정리하시면서 추억 다시 한번 잘 이쁘게 남기십시오. 좀 하루 정도 시간 더 내면 되죠, 뭐 어떻습니까? 자, 노래 들어볼까요? 노래는요, 피오나 애플의 Across the Universe 그리고 이지영의 느낌적인 느낌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단 것쯤 나도 알아. 아무리 다시 생각해봐도 정리가 안 돼. 피오나 애플의 Across the Universe 그리고 이지영의 느낌적인 느낌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푸른밤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2월 26일에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예매권을 드립니다. 한 분당 두 장씩 온라인으로 예매할 수 있는 티켓입니다. 2015 VUS 콘서트 봄 그 어느 날에 초대합니다. 3월 13일 금요일과 14일 토요일 공연이고요. 장소는 롯데카드 아트센터입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요, 이름 꼭 적으셔서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됩니다. 그럼 광고 듣고 별에서 온 연애로 돌아오겠습니다. MBC FM for you. 연애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여성들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왜 소개팅을 하면 매번 남자가 먼저 연락을 하고 대시를 해야 되는 걸까요? 그냥 여자들이 먼저 연락하고 고백하면 안 되나요? 이젠 소개팅 주선밖에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축복받은 옥상 달빛의 김윤주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첫 연락은 기다려주세요. 소개팅보단 자연스러운 만남을 좋아할 것 같은 옥상달빛의 박세진 씨.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주랑 비슷하게 첫 연락은 그래도 두 번째 만날 때는 내가 연락해도 좋고. 아 그래요. 자 연애를 못해서 연애를 하지만 고민인 모든 분들과 함께합니다. 별에서 온 연애. 자 연애 얘기할 때 가장 직설적인 분들입니다. 옥상달빛의 김윤주 씨, 박세진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연애를 못 하고 또 연애를 하고 이런 네. 분들 고민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보는데 일단 만나려면 소개팅을 해야 돼요. 요즘 아,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소개팅 그렇죠. 그러니까 만나지 못할 사람들은 그 얘기를 좀 해봤어요. 네. 소개팅했을 때 여자가 먼저 연락을 해도 괜찮을까라는 질문이었는데. 뭔가 생각보다는 괜찮다. 좀 뭐랄까 내숭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숨기는 마음을 숨기는 그런 대답을 해주셨는데 아닌데요? 아니요? 마음을 숨긴다기보다는 마음을 숨긴다기보다는 네. 첫 모르겠어요. 저도 소개팅을 한 번밖에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네네. 그런 거에 있어서 뭔가 그 처음만 좀 이렇게 물꼬를 터준다면 남자 쪽에서 네, 그 다음부터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아직은 시작은 아직은 여전히 그래도 남자 쪽에서 먼저 하는 게 좀 약간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부담감도 여정 쪽이 좀 덜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연락이 안 왔는데 내가 먼저 연락한다는 거 뭔가 그 남자가 마음에 들면 다음날 바로 연락하고 당일날 바로 연락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 그런 때문에 게 좀 약간 있으니까 세진 씨도요? 네네네 같은 이제, 의견인 거예요? 뭐 제가 남자에 대해서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아닌 것 같은데 보통 박사 아니었어요? 박사님. 네? 남성 박사님 난 박사였으면 좋겠다 어쨌든 일반적인 남자라면 네. 자기가 관심 있으면 무조건 먼저 연락한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저도 그런 생각 있어요 관심 있으면 먼저 연락하고 네. 근데 이건 또 남자 여자를 떠나서 좀 다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네요 남자가 먼저 연락을 하는 게 관계의 뭐랄까 지속성 네. 더 이렇게 길게 고맙죠, 만들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첫 만남 후에 두 번째 만남만 그렇고 있고 그 다음은 또 여성 쪽에서 먼저 다음은 그럼 제가 살게요 이런 식으로 또 약속을 그럼 또 멋있어 보일 수도 있는 거고 그치. 잡을 수도 있는 네. 거고 신여성 같다 자, 좀 오늘은 훈훈하게 네네. 시작을 했어요. 네. 소개팅 이야기도 좀 해봤는데 그건 어떠세요? 소개팅할 때 네. 계산. 아 계산. 네. 아 근데 이게 뭐 어디 가나요? 옛날부터 뭔가 네. 이렇게 먼저 한 명이 하면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하는 거고 네네. 이게 그치? 제일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뭐 처음이라고 해서 남자가 다 내고 이거는 이제는 좀 변화를 한 것 같고요. 네네. 이제 뭐 커피 요즘에 커피값도 뭐 밥값이나 비슷하잖아요. 맞아, 맞아요. 너무 비싸더라고요. 너무 비싸서 남자가 뭐 밥을 산다거나 여자가 밥을 먼저 사면 서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인지상정.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밥을 딱 전 커피를 안 마시잖아요. 제가 커피를 잘 안 마시거든요. 그러니까 피곤할 때만 좀 에너지 음료 마시듯이 마시는 거고 습관적으로 밥 먹은 다음에 커피를 마셔야지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카페를 가서 이렇게 커피를 마신다라는 게 저에게 있어서는 좀 설레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평소에 안 하던 거라.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밥을 샀는데 커피 살게요라고 얘기해주면 되게 특별한 느낌이 들 것 같은 그런 판타지가 좀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랬던 사람 별로 없었어요? 아니 사실 카페 가서 그치, 카페 갈긴 것도 약간 커피를 마셨던 이성 자체가 많이 없어요. 아무래도 네, 다 남자들하고만 갔고 아, 여자들도 감정은 있는데 너무 방송인 것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진짜로 저는 불만 있는 걸 좋아해요. 사람 있는 걸 안 좋아하고 막 밀폐된 공간 아, 막 그런 근데 거. 근데 그건 처음 봤을 때부터 이미지가 그랬어요. 왜냐면 집에 창문이 없기 때문에. 아, 하나 뚫었어요. 하나 뚫었어요. 어, 축하합니다. 환기 좀 하려고. 어, 그렇지, 그렇지. 봄이 온다길래. 맞아 맞아. 어, 날씨가 좀 이제 풀리는 것 같아서 하나 그래요. 뚫어서. 비타민 D도 좀 받아야죠. 그렇지 그렇지. 광합성도 좀 하고. 어, 구루병 걸려요. 그냥. 구루병. 아, 저의 이런 건강까지 걱정하시는 목상달빛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사연 본격적으로 만나보죠. 노래는요, 제프 버넷의 Cool Girls. 이 곡은 엄세미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제프 버넷의 Cool Girls 듣고 오셨습니다. 아, 목소리 좋아요. 그러니까요. 외모랑 약간 다른 목소리예요. 어, 그리고 라이브가 상당히 기대됐는데 라이브가 아, 상당히 실망스러운 어... 가수죠. 아니, 라이브 약간 충격적인. 어, 근데 뭐 컨디션을 좀 타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좋은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자, 별에서 온 연애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죠. 경기도 고양에서 익명을 요청하신 L씨의 사연입니다. 얼마 전 여자친구와 헤어진 26세 남자입니다. 제가 먼저 헤어지자고 말하고 힘들어하는 여자친구를 야멸차게 떼어냈죠. 근데 좋아했던 마음이 컸던 만큼 쉽게 잊혀지지는 않았습니다. 혼자 있을 때나 일하면서도 문득문득 생각이 나서 힘든데요. 그런 저를 위로해주겠다며 친구가 술 한잔을 하자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날 그 친구는 예전부터 저와 잘 어울릴 것 같은 사람이 있다며 전화번호를 쓱 넘기는 겁니다. 상대방에게도 이미 얘기를 해뒀다면서 꼭 연락하라고 하는데 썩 내키지는 않았죠. 하루 이틀 미루다가 너무 연락을 늦게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조심스럽게 연락을 했죠. 근데 그 여자가 저를 웃게 합니다. 오~ 이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잘 통하고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아직 많이 만나본 것도 아니고 혼자만의 망상일지도 모르겠지만 이 친구도 저를 그다지 싫어하는 것 같지 않고요. 이제 새로운 만남을 시작하기만 하면 되는데 뭔가 마음에 걸립니다. 아직 저에게 남아있는 전 여자친구의 기억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되는 건지 망설여져요. 괜히 죄를 짓는 기분이 들기도 하고요. 사랑은 다른 사랑으로 잊혀진다는데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겠어요. 옥상달빛 누나들이 도와주실 수 있나요? 네, 이별 후에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을 망설이고 있는 A씨의 사연이었습니다. 뭔 죄? 최업숨? 아, 뭐 사실 이런 고민을 다들 하긴 하지만 언제쯤 만나는 게 맞는가라는 그런 고민을 하지만 정답 없거든요. 없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무죄입니다. 예. 무죄 선고. 그래, 뭐 솔로몬인 줄. 아니, 그리고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을 네. 만나기가 인생에서 그렇게 막 쉬운 건 아니에요. 어, 맞아요. 뭐 이 인연이 또 언제 올 줄 알고 이거를 놓칠 생각을 해요, 지금. 그래요. 지금 전 여자친구를 야멸차게 끊어내긴 했지만 네. 그랬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끊어냈기 때문에 만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걸 그래요. 본인도 아셨으면. 그리고 지금 아무 생각이 없다면 그게 더 약간 슬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함께한 그 시간들을. 네, 그 전 사람이 너무 아무것도 진짜 1도 없다면 그게 오히려 더 슬픈 거고요. 그치. 사람이라면 이런 느낌은 당연한 거니까. 그치, 그치, 그치. 예, 아주 매우 자연스러운 수순을 밟고 있다. 맞아요. 네. 이러다가 또 좋아지면은 그냥 만나는 거죠. 기억 안 나요. 전혀 기억 안 나. 그때쯤 되면 정말 기억 안 나요. 만난다, 이 사람 만난다에 걸 수 있어요. 나 뭐 걸지? 나 진짜 다 걸 수 있는데. 근데 알고 보니 여자가 그냥 성격이 좋은 거였어. 어머 어머. 그런 그냥 건 되게 아니길. 웃겼어. 그런 걸 아유, 아니길 바라며. 아니, 그건 아닐 거예요. 이 표현이 너무 귀엽잖아요. 그 근데, 여자가 저를 웃게 합니다. 어, 그 여자가 저를 웃게 합니다. 제가 다 웃었네요. 이 여자분 때문에. 아유. 해피바이러스는 해피바이러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웃어요. 다 웃어요, 지금. 좋겠다. 근데 사실 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에 대한 미안함, 이런 미련? 이런 건 다들 갖고 있는데 두 분은 생각하시기에 어느 정도면은 이 미안함과 미련이 좀 희석된다고 보세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대로 네. 10일주면 됩니다. 10일주요? 예. 어, 조정기간 아니고요. 11주의 조정기간을 예. 갖고 다시 만나는 거 아니고요. 예, 무슨 학계 결국 연구 결과로 발표되었다고. 영국 아니고요? 네? 영국 아니에요? 영국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근데 해외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별의 아픔을 잇는 그 11주? 기간은 10일주다. 사람이 또 좀 다르겠지만 아, 그 정도면 어느 정도 희석이 된다. 그럼 11주면은 지금 세 달인가요? 거의 세 달. 예, 세 달. 어떻게 보면 또 약간 짧기도 하네요. 100일이면 된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쵸? 은주 씨 왜 또 강아지 소리를? 아니 11주니까 되게 길어 보였는데도 세 달이라니까. 야, 이 사람이 무섭네. 은주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면 희석이 된다? 뭐 제일 희석이 빠른 거는 겹쳐지는 거겠죠. 아, 겹쳐진 오버랩. 오버랩. 오버랩이 가장 빠르고요. 네. 나중에 후폭풍이 오긴 하지만 네. 그게 아무래도 저희 주변에 이제 굉장히 장기 연애를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장기 연애를 하고 그분은 꼭 마무리가 오버랩이었어요. 뭐 양다리를 거치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생겨서 이건 아니겠다 해서 이제 거절하고 이제 거절이 아니라 헤어지고 했는데 네. 그게 나중에 후폭풍이 오긴 하지만 그 순간의 그 기쁨이 너무 커서 그냥 나중에 아름다움으로 남는데요. 그 후폭풍은 어떤 후폭풍이 와요? 어떤 이유? 아무래도 뭐 그런 되게 뻔한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봐도 그냥 걔가 생각나고. 근데 아무래도 장기 연애를 했으니까 아, 장기 연애. 그 사람의 흔적들이 많이 있었겠죠. 근데 그것도 이제 나중에는 좀 아름다움으로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시간이 흐르면 되게 신기한 게 그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것도 시간이 흐르면 되게 좀 아름답게 처리가 되는 것 같아요. 머릿속에 안 좋은 거는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 머릿속에 포토샵이 있는지 블러 처리, 블러 처리. 블러 처리 괜찮다. 화이트닝, 화이트닝. 그런 좀 그런 느낌으로 예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 정말 최악만 기억 남는 사람도 있어요. 어쩜 이렇게 그렇게 골라서 딱 기억만 남는지 사람마다 달라요. 많이 싸우면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많이 싸운 거랑 또 다른 것 같아. 많이 싸웠지만 그래도 걔만큼 우리가 뭐 그 아이만큼 뭐 나한테 잘해준 애도 없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한참 지나면 그런 애증도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정말 증만 남는 증만 애증 증 아이고 되게 무섭네요. 화로 남는 느낌. 너는 나에게 증이야. 그렇게 남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 누구에게도 그러니까, 저는 맞아요. 맞아요. 우리 맞아요. 증이 되지 않고 애증이 되기 그래요, 위해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잘합시다. 그리고 잘합시다.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은 그냥 미안함과 이런 걸 뭐 떨쳐내려고 하지 않고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뭐 어쨌건 만났던 시간 자체가 있었던 거니까 거기에 대한 미안함을 떨쳐내야지. 나 괜찮은 거야 이런 생각을 굳이 할 필요 없고요. 그렇죠. 그냥 자연스럽게 갖고 또 좋아지는 그 감정도 부정하지 말고 표현을 잘하고 그게 뭐, 더 클 거예요. 근데 아마 그래요. 잘 이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연이 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네. 잘 됐으면 날 웃게 하니까 날 웃게 하는 이성이 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런 사람 만나기 어렵다고요. 내 말 정도 잘 맞는 아무 생각 없이 웃을 수 있죠. 당연하죠. 그냥 나 지금 빵빵 터졌는데 오늘 계속 터지 빵빵 터지는 깜짝 놀랐는데 개그 콘서트 틀면 돼. 그렇구나. 그러면 재밌어. 우리들이 당신을 웃게 합니다. 너무 웃겨, 너무 웃겨. 자 노래 한 곡 들을까요? 여기서 2부 마치고 3부에서 다시 돌아올게요. 광고 먼저 들으시고 노래는 이아리베 누구도 일러주지 않았네. 이 곡은 0928님 신청곡입니다. 밤. 푸른 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월요일 코너죠. 별에서 온 연애 옥상 달빛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가족분들이 보내주신 짧은 사연도 한번 만나볼까요? 네. 0923님, 쫑디 언니들 집 앞에 카페 남자 알바생을 좋아하게 됐는데요. 한 달 동안 많으면 일주일에 세 번 정도 그 카페를 다녔거든요. 친해져 보고 싶은데 휴지에 번호 적어서 쟁반 줄 때 주면 부담스러울까요? 휴지는 버리지 않을까요? 저도 지금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아니 뭐야 이런 거 버릴 것 같은데. 휴지 말고 낙서했네요 뭐 버릴 것 같으니까 그렇게 말고 뭐 명함이라거나 그런 거를 그러니까 티나게 주는 거죠 아예 주면서 건네주면서 이것도 좀 이렇게 그럼 얘는 다 같이 버려드려. 아니 버리지 마. 버리지 마. 저것도 쓰레기로. 근데 어쨌건 이런 식으로 좀 은근하게 번호를 넘기는 거 저는 귀여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신 휴지는 말고요. 휴지는 진짜 버릴 것 같아요. 다른 어떤 종이에. 귀엽네 귀엽네. 네. 4528님 저는 이제 갓 20살이 된 여자 사람인데요. 얼마 전 중학교 동창 친구들에게 만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남자친구들 중 하나가 저한테 동창이 올 거냐면서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더니 그럼 나 가면 너도 올 거야? 하는 겁니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아 윤주 씨가 잘못 읽었어요. 그럼, 야, 그럼 나 가면 너도 오냐? 이런 걸 수도 있어. 느낌인가? 이런 느낌일 수도 있어. 나 가면 너도 올 거야? 그건 너무 느끼해. 알고 아닌가요? 어쨌든 뉘앙스가 나 가면 너도 올 거야? 이게 네. 뭐 도끼병 걸린 남자애인 거예요? 나도 그럴 무슨 수도 말이야? 있고 아니면은 좋아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돌려서 표현한 걸 수도 있죠. 아니 너 안 오면 나 갈 거야. 이렇게 아니면 대답할 거야. 뭐래? 뭔 소리야? 나는 1, 숫자 1 사라지는 거 보여줄 거야. 답장 안 할 거야. 일 사라지는 것만 보고 차단 채팅방 나가기. 뭐라는 겁니까? 이렇게 한번 장난친 것 같아요. 그냥 뭐 그냥 나 가면 너도 올 거야? 아니 너 안 가면 나 갈 거야. 약간 이런 거를 유도한 바라치기. 거 아닐까?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기를 바라면서 관심 없기를 제발. 도끼병 아니길. 유일다님 소개팅을 했는데 소개팅 남이 자기 이상형은 자기를 좋아해 주는 여자래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자긴 연애할 자신이 없다며 결국 진짜. 거절을 당했네요. 아니 도대체 자기를 좋아해주는 여자가 이상형이라고 말하는 남자의 심리 뭔가요? 하셨습니다. 저는 일단 그런 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자기를 좋아해주는 여자가 이상형? 근데 이게 우선은 뱉어놓고 나서 넌 아니야 라고 그냥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난 이 사람이 미안한데 넌 아니야. 그냥 아무거나 내뱉은 것 같아요. 난 이게 이상형이 그냥 이상형을 이야기할 때 그냥 뭐 딱히 얘기할 게 없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이 사람한테 그냥 거절을 상대방에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그냥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또 율다님이 막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난 이 사람이 좋은데 자기 좋아해주면 자기 이상형이래. 그럼 나 같아도 표현하죠. 근데 싫대. 와 진짜. 좀 충격적이다. 배신당한 느낌. 스포일러 당했는데 스포일러 알고 봤는데 달라. 결말이 그게 아닌 느낌. 그게 아니야. 그래서 상당히 충격이 클 것 같은데 그냥 이런 식으로 좀 말을 좀 이상하게 하는 사람은 별로인 것 같아요. 사람이에요. 네, 이상한 사람이에요. 사람 감정을 이렇게 흔들 수 있는 그러니까 문장으로 이렇게 많이 흔드는 건. 이렇게 고졸해서 장난을 치고 있어 지금 사람 갖다가. 나쁜 사람. 잊어버려요 율다님. 예, 익명 요청님께서 보내셨는데요. 소개팅하고 며칠 뒤에 다시 한 번 더 보고 싶네요 라고 답이 왔길래 언제 볼까요? 라고 답장을 했더니 크크크 세 글자 이후로 답이 없어요. 이거 무슨 의미죠? 이거 뭐예요? 뭐예요? 아 그냥 다시 한 번 더 보고 싶네요. 보는 거 말고 그냥 보고 싶다고요. 뭐예요 아니, 이게? 아니 이거 잠깐 뭐 이게 있지 않을까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아니 크크크가 크크크 아싸 이런 거 아닐까? 그런 의미였다가 이 남성분이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었던 거길. 아니면은 갑자기 졸도를 했다거나 언제 더 보고 싶다고 그랬는데 다시 그거 문자를 안 한다고 까먹고 이게 근데 사실 야, 이 사람도 문자 간격이 중요해요. 이 사람 게임하는 것 같네요. 이 사람 게임한다. 이 사람 지금 PC방이네. 이 사람 게임이네. 이 사람 지금 전장을 누비고 있네. 그렇구나. 좀만 더 기다려 와요 그러면. 근데 와 이거 크크 진짜 충격이다. 근데 여자들이 진짜 싫어하는 답장 형태 아니에요? 단답형 크크크 뭐 이런 이응 이런 거. 예. 아 그런 건 싫죠. 언제 볼까요? 이응 이거보다 근데 크크크기도 나은 것 같기도 해요. 언제 볼까요? 이응 이응 이응 이응 이응 물음표 이응 이응 어쨌든 아, 뭐 기다려 보시든지 아니면 한 번 더 다른 사람이랑 소개팅 하세요. 아 그래요? 다른 사람 네. 갈아타세요. 268님 전 올해 20살 되는 새내기 대학생입니다. 고3 때 매일 가던 한의원에 젊은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거의 매일 가다 보니 저랑 많이 친해져서 장난도 막 치는 사이인데요. 모든 환자에게 다정하겠지만 뭔가 그 다정함이나 목소리에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설레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매번 알바하는 곳에 놀러 오랬었는데 진짜 오셔서 일하는 내내 심장이 쿵쾅쿵쾅 혼났어요. 나이 차이가 좀 나서 그러는데 저를 그냥 환자로만 생각하시는 거겠죠? 아님 저를 조금은 마음에 두고 계시는 걸까요? 아, 이 사연만으로는 사실 알긴 힘든데 네. 일단 그 의사 선생님도 그 뭐 긍정적인 마음?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이 사람을 싫어하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귀여워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그러니까 귀여운 마음이든 뭐든 긍정적인 마음인 그쵸, 거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환자로서든 모르든 어쨌건 그런 것 같아요. 고3 때 갔는데 20살이 됐다. 이제 저는... 20살 되니까 이분도 이제 조금씩 표현하는 거 아닐까요? 와 이제 성인이다. 그간 지켜봐왔어. 지켜봤어. 성인이 됐으니까. 저도 저를 그냥 환자로만 생각하는 거 있죠. 저도 그거 좀 웃겨요. 저도 환자로만 생각하는 걸까. 동생으로만 약간 이런 느낌으로. 환자로만. 이제 20살이니까 뭐 아무리 나이 많이 차이 나도 젊은 의사 선생님이니까 한 10살 차이 나겠네요. 그 정도면 요즘에는 또 10살이면은 조금 나는 거죠. 아 10살이 그, 조금 나는 거예요? 한의사 선생님 치고 10살 차이면 네네네. 그럼 15 그 정도 맥시멈 날 거, 저도 15? 그 정도 날 것 같아요. 맥시멈 15 우선은 뭐 네. 세대 차이 너무 많이 날 것 같은데 아니 지금 난 괜찮다고 봐요. 아니 뭐 그래요. 뭐 저도 선생님. 나쁘게 보지 않아요. 나이 차이 나는 거 그냥 그렇다고 지금 막 성급하게 막 마음 표현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좀 더 지켜보십시오. 맞아요. 6434님 일이 워낙 바쁜 분이라는 거를 알고 소개팅을 했는데요. 소개팅 후에도 연락도 잘 주고받긴 했고요. 그런데 정말 연락뿐. 만나자고 하지도 않고 매일 야근에 주말 야근까지 제가 호감이 있어서 연락이라도 할까 하고 붙잡긴 한데요. 지금 서서히 연락도 끊겼거든요. 근데 이제서야 톡 프로필에 야근 끝이란 메시지가 떴어요. 이거 무슨 뜻이죠? 야근 끝이란 뜻입니다. 정답. 그간 너무 힘들었던 것뿐이에요. 야근을 끝나. 그래서 야근 끝나서 너무 신나서 상태 메시지 야근 끝. 누가 연락 와라. 이러고 있는 거니까 연락하셔도 돼요 지금. 타이밍 좋은 것 같은데. 나는 근데 솔직히 이런 거 톡 프로필 자주 바뀌는 사람 되게 싫어해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너무 감성. 감성 부자. 이게 누구 보라고 하는 거죠. 그치. 그쵸. 아니 저는 근데 보라고 하는 내용이면 저도 사실 나쁘게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작정하고 그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냥 잘 하고 넋두리. 막 넋두리나 넋두리. 혹은 점점 막 붙어 있고 막 뭔가 막 꽈놓은 거. 그 사람과 나만의 비밀이 있는 사진 듯한. 막 되게 막 여자 눈물 흘리고 있고 그런 거. 나 진짜 탈퇴. 문자하세요. 문자 탈퇴. 문자하세요. 홍이공삼님 이제 곧 제대하는 7년 친구를 짝사랑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끙끙 앓다가 그 친구에게 제대로 고백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대하고 나서 얼마쯤 있다가 고백하는 게 서로 오래 갈 수 있나요? 원래 남자들 제대하고 나서 바로 사귀는 여자들이랑은 오래 못 가더라고요. 저는 이 친구랑 오래 가고 싶은데 어느 시기를 노려야 할까요? 이게 7년이야 또 짝사랑 기간이 길었으니까 신중하고 7년. 싶은 거겠죠? 근데 7년을 짝사랑했을 때 이 남자친구가 이걸 알고 있느냐가 또 중요할 것 같긴 해요. 아예 그러네요. 모르다가 갑자기 지금 얘기하면 이분이 생각하는 게 결론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오래 가지 않는? 네네네. 근데 7년을 이 친구가 나를 조금 그래도 마음에 계속 두고 있었구나 싶으면 이 남자분도 조금 더 진지하게 이걸 고려해 볼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시기는 상관없을 지금도 것 상관이 없을 것 같다. 네네네. 아 진짜 나는 상관이 있을 것 같아요. 세진 씨는 그러면 좀 모르겠어요. 이따가 저는 일단 제대하고 나서의 남자분들의 그 정신 상태가 아드레날린이 조금 분비가 과다하게 분비되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제 사회에 나왔고 네네. 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자유의 몸 네네 하기도 하면서 현실에 부딪히면서 뭔가 다시 또 되게 좌절하기도 하고 뭔가 많은 감정을 느끼는 때라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시간을 같이 그냥 옆에서 같이 봐주고 고백을 하기보다는 네네네 친구로서? 같이 봐주고 얘기도 들어주고 얘가 느끼는 거에 대해서 나도 조금 힘들어할 때면 도와주고 뭐 기뻐하면은 기뻐해주고 이렇게 좀 그런 시간을 좀 가진 다음에 한 1년 후 근데 제 친구는 제대하자마자 소개팅해서 그 여자분이랑 사귀어서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제대하고 나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고마움을 느끼면서 더 오래 만나더라고요. 저는 두 분의 의견을 종합해서 썸 6개월 썸 6개월 추천드립니다. 바로 사귀는 것보다는 썸을 좀 타서 그러시길 세트 바랄게요. 구성이 괜찮네요. 6개월 좀 생각을 해봤어요. 자, 6개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러브홀릭의 슬픈 영화, 이 곡은 4130님 신청곡입니다. 러브홀릭의 슬픈 영화 듣고 오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사연 만나볼까요? 네. 서울 광진구에서 Y씨가 보내주셨습니다. 방학 동안 인턴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그곳에서 만난 선배가 있어요. 같은 대학 출신이라 처음 인턴하러 갈 때부터 유난히 잘 챙겨주셨죠. 선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긴장감 넘치는 인턴 생활에 큰 힘이 됐고요. 이 선배 막 잘생기지는 않았지만 인상도 선하고 착해요. 일하다가 실수를 해도 혼을 내기보다는 잘 설명해 주시고 잘 할 수 있다고 격려부터 해주시는데 진짜 감동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선배와 조금 더 친해지고 궁금한 마음에 선배의 SNS를 추적하게 됐는데요. 흔한 이름이라 두 시간 만에 선배를 찾아냈죠. 두 시간? 귀여워. 과거의 게시물도 쭉 살펴봤는데 역시나 대인관계도 좋은지 그렇게 좋아요를 누른 사람이 많더라고요. 근데 충격적인 글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연애 중입니다. 갑자기 머리에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SNS를 접고 나왔습니다. 갑자기 너무 속상하고 슬퍼지는데 아, 내가 좋은 선배가 아니라 남자로 좋아하고 있었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죠. 제 신조가 남의 남자는 건드리지 말자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접어야 하나 했는데요. 선배는 변함없이 저에게 다정합니다. 회사 밖에서 밥도 먹고 연락도 자주 하고 함께 영화를 보기도 했어요. 같이 본 영화가 잔인한 영화여서 저도 모르게 움찔하니까 선배가 저를 안아주기도 하고요. 손도 잡아주더라고요. 이 선배 진짜 마약 같은 남자였어요. 많이 무서웠어? 영화 보는 내내 긴장해서 힘들었겠다. 대박사. 내가 집까지 데려다 줄게. 이렇게 매너까지 좋은데 제가 어떻게 마음을 접겠어요. 그러면서 온갖 합리화를 시키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벌써 헤어졌을 수도 있지 않나? 다른 사람인가? 손에 반지도 안 꼈는데? 솔직히 선배 여자친구 있어요? 라고 아무렇지 않은 척 물어보면 되는데 물어봐서 진짜로 있다고 하면 선배와 썸처럼 지내고 있는 이 상황이 종료될까봐 물어보지를 못하겠어요. 저 어떻게 하면 좋죠? 남들이 볼 때도 제가 느낄 때도 썸인데 진짜 여자친구가 있는 걸까요? 저 겁나서 못 물어보겠어요. 도와주세요. 네, 여자친구가 있는 것 같은 회사 선배와 썸을 타고 있는 Y씨의 사연. 지금 안아줬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잡았잖아요. 야, 이거 영화 보면서 여자친구 있는데 네. 안아준다. 그러니까 종현 DJ라면 네. 후배예요. 예뻐하는 후배인데 네네. 영화 같이 어떻게 하다가 보게 됐어요. 네. 근데 무서워하는데 안아줘요? 글쎄 전혀. 그냥 단호박이야. 절대 못 안아요. 그러니까 친한 동생 후배. 절대 못 안아요. 친한 동생 후배. 예뻐하는 동생. 예뻐 정말 예뻐하고 친동생처럼 챙기는 동생이 전 실제로 네. 있어요. 그래서 네네. 밖에서 보면 반가워서 야 반갑다면서 이렇게 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영화 보다가는 못 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건 의미가 정말... 달라요. 이건 만났을 때 하이파이브 네. 하면서 야 이렇게 하고 포옹하고 반갑다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머리 쓰담고 이건 할 수 있어요. 근데 영화 보러 가서 무서워한다고 그러니까.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이건 남자와 여자의 관계죠. 그쵸. 절대로 명확해. 명확해. 그럼 잠깐만. 그러면 이 사람이 여자친구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헤어진 것 같아요. 그러길 바래요. 제발 하느님 아버지. 제발 헤어졌길. 그 연애 중입니다. 그 SNS를 접었길. 헤어지고 그 충격으로 SNS를 접어서. 그 마지막 업데이트 된 글이 3달 전이길. 3년 전이길. 3년 넘기로. 아, 너무 힘들어. 3개월 전이길. 아, 난 근데 이거 이거 아 이거 뭐? 근데 아니에요 진짜. 원래 이렇게 되게 친절하고 상냥한 사람들이 아무리 친절하고 아유, 상냥해도 아무리 친절해도 영어 보면서 안아주는 거 이건요 그거 방패로 삼고 있는 캐릭터인 거죠. 나 다, 원래 다정하고 원래 상냥한데 어떻게 이 캐릭터를 깔고 있는 바람둥이인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아,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남자 지금 여자친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히 확인을 하시고 혹시나 물어봤는데 어 나 있지 이렇게 어떡해. 얘기를 했다면 그냥 빨리 접으시고요. 아 그래요. 없어라고 얘기를 해도 그럼 물어봐 그럼 고지 곧대로 물어보지 마세요. 근데 왜 영어 보니까 안 와줬어요? 그런 식으로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없어 그러면 근데 그때 그러면 나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그랬던 건 그냥 그건 뭐야? 나 그럼 지금 던져서 내 생각에는 없길 바라고요. 없겠죠. 헤어지고 지금은 또 새로운 만남을 준비하는 상태여서 지금 사연 보내주신 Y씨와 이런 썸을 함께 타고 있는 거길. 만약에라도 여자친구가 있는데 이랬다면 저는 은근슬쩍 회사에 소문을 내겠어요. 좋은 방법. 저분이 그랬대. 이렇게. 그게 본인은 아니라는 얘기를 내 친구가 내 친구가 영화 극장에서 봤는데 안고 있더래. 거의 뭐 이거는 그렇게 해서 혼날만한 것 같아요. 만약 여자친구가 있다면 그럴만하죠. 혼나야죠. 이건 혼나야 되는 거니까 일단 물어보라는 그러니까 사회적 조리돌림을 당해서 혼나야 되는 거죠. 예. 여자친구도 알아야 돼 이거. 네 그래요. 어쨌든 이 제발 없길. 자 그러면 아니, 근데 설마. 사연 보내주신 분이 저 겁나서 못 물어보겠어요 라고 하긴 했어요. 이걸 돌려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거를 언젠가는 물어볼 텐데. 아니요. 근데 이게 겁나서 못 물어보는 게 지금의 이 썸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끝날까 봐 혹시나. 근데 이게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썸이 너무 좋은 반면에 그 이면에는 불안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불안하게 계속 이 썸을 뭔가 행복하지도 않으면서 뭔가 불안하지도 않으면서 애매모호하게 이 상황을 즐기느니 저는 물어보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하루빨리. 그래서 없다는 얘기를 들으면 정말 행복하게 썸을 탈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있다면 정말 나쁜 사람인 거고. 그러면 빨리 소문내고. 만약에 거기서 없다. 거기서 끝이 아니야. 그때부터 이제 다음 스텝이 다 있어요. 응징. 또 세트 또 다른 거 구성해 주세요. 그러니까 세트 시작. 과장님께 물어보는 게 더 좋아요. 점심 약속 과장님과 먼저 잡으시고요. 바로 물어보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아요. 저는. 이 물어보는 방법 쉽게 좀 방법.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방법 그럼 있을까요? 아 근데 또 제가요 사실 SNS를 2시간을 뒤졌는데요. 고백. 아, 모든 걸 고백해. 선배 여자친구 있어요? 왜 이렇게 뭐 너무 좋은 분 같은데. 그냥 뻔한 레파토리로. 너무 좋은 분 같은데 혹시 여자친구 있어요? 한 다음에. 아니 왜 여자친구가 없어요라고 물어보는 건 어때요? 아 소개팅 할래요? 이거 어때요? 너무 괜찮으신 분 같은데 여자친구 없으면 제가 소개팅 시켜드릴게요. 이렇게. 그리고 아 여자친구 없는데 소개팅은 괜찮아. 그럼 저 어떠세요? 그럼 그 소개팅에 나온 사람이 바로 나. 오렌지 주스 맞을 것 같은데 약간 뭐 하는 짓이야? 그렇지 그런 식으로만 물어보는 게 차라리 낫겠네요 진짜. 사실 캐주얼하게 되게 가볍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가볍게 물어보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사실. 근데 막 웃으면서 넘어가. 아니, 무슨 여자친구는 무슨 허허허 밥 먹을래? 갑자기 영화 볼래? 안아줄까? 손잡을까? 이상한 사람. 소개팅 해주고 싶다고 얘기하세요. 그냥 소개팅 할래요, 선배? 이렇게. 근데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 남자분도 그런 사연 많이 왔잖아요. 아, 제가 관심 있는 사람이 갑자기 저한테 소개팅 해볼래? 라는 질문을 해요. 이거 뭐죠?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남자분이. 아, 이 코너 오래 하니까 되게 걱정이 많네요. 소개팅 할래요? 제가 봤을 땐 참 좋은 남자인 것 같은데 라면서 약간을 하면서 근데 소개팅 나 진짜 그렇네. 그럴 수 있겠다. 오해할 수 있겠네요, 선배가. 아니, 선배가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을 좋아하면. 근데 다들 알지 않나? 그 뉘앙스를 나 좋아해서 소개팅 시켜준다라고 한다는 걸 아니야 몰라 몰라요. 몰라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물어봐요. 있죠. 여자친구 있어요? 예 아니요 그렇게만 딱 대답해. 헤어졌어요 안 헤어졌어요? 게임해요 게임. 게임해서 숨은 고개 술 한잔 하면서 진실 게임해요 진실 게임. 있기 없기 있기 없기. 아 그래 소개팅 그거 진짜 생각해보니까 오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그냥 밥 먹으면서 가볍게 저 소개팅이 들어왔는데요. 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 아니야 이거 아니면 이거 어때요? 아, 좋은데 어려워. 밥 먹으러 가서 이런 데 누구랑 왔었어요? 엄마랑. 그럼 여자친구는 없는 거예요? 글쎄. 그런 식으로 글쎄. 물을 촥 얼굴에다 그래, 오렌지 그래, 주스를. 그래. 아 그렇지. 우리 솔직하게 합시다. 그래요. 아유, 솔직하게 정말 물어봅시다. 돌리는 건 정말 어렵네요. 어쨌든 이렇게 좀 잘 이야기가 통했으면 좋겠네요. 네, 여자친구 맞아요. 없길 그래요. 제발. 겁내지 마세요. 제발. 3개월 됐길 헤어진지. 3개월이었잖아요. 그, 그렇지. 11주. 11주. 11주 딱 지났길. 그래요. 자 오늘 옥상달빛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연애에 대한 이야기. 와 해도 해도 끝이 없네요. 연애.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망했어요. 큰일 왜 망해요? 너무 잘 어려워요. 아니 오늘 되게 잘 됐는데. 옛날처럼 그래요? 생각했으면 진짜 바로 그냥 소개팅 할래 이렇게 했을 텐데. 하나가 더 있었네요. 그러게요. 어쨌든 오늘도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눴고요. 네. 진짜. 다음 주에도 시간이 참 빨리 간다. 그래요. 정말. 다음 주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노래는요. 넬의 지구가 태양을 네 번 들으면서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곡은 4365님 신청곡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엄마의 최종 꿈은 뭐야? 엄마는 무슨 그런 걸 묻냐는 표정으로 허허 웃으며 대답하셨다.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네 언니랑 너랑 엄마 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면 그뿐이지. 아니 그래도 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엄마 옛날에 디자인 공부했으니까 엄마만의 브랜드를 만든다든가. 눈을 반짝이며 되묻자 엄마는 멋쩍게 웃으며 말씀하셨다. 난 훌륭한 우리 딸들의 엄마가 되는 게 꿈이야. 그거면 돼. 가끔 엄마를 보면 생각한다. 나는 엄마 같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엄마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엄마가 생각하는 대로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엄마가 불행하면 나도 불행할 것 같으니까. 어쩌면 엄마와 딸은 태어날 때부터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서로가 서로에게 동기화된 존재인지도 모르겠다. 엄마와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부탁 아닌 부탁을 했다. 나중에 내가 조금 더 성장했을 때 엄마가 내 걱정을 지금보다는 조금 덜 하게 됐을 때 엄마도 엄마만의 꿈이 생겼으면 좋겠어 라고.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오늘은 정다은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디어 클라우드의 엄마의 편지였습니다. 야, 사연 내용과 노래가 너무 잘 어울렸어요. 엄마에 대한 이야기.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어떤 동영상 광고였었는 것 같아요. 그 한창 졸업 시즌이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들께 방문해 주신 어머니들께 더 깜짝 서프라이즈 파티를 한 거였는데,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항상 자기소개를 할 때 종현이 엄마예요, 혹은 누구 엄마예요, 누구 첫째 누구 엄마입니다. 엄마들의 자기소개에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 본인의 이름이.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동영상이 시작이 되는데, 결국엔 엄마, 우리의 졸업과 함께 엄마도 이제 누구누구의 엄마로서는 좀 한 단계 더 졸업을 해서 발전했으면, 그리고 좀 더 본인의 시간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어 라는 내용이 그 동영상의 주된 이야기였는데, 보면서 정말 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라는 존재가 어느 순간부터 상당히 희생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저에게도 그렇고 모두에게 그런 것 같은데, 그 영상을 보면서 아, 정말 역시 엄마한테 잘해야겠다. 내가 진짜 이런 걸 보면 내가 너무 어리게만 너무 부모님 생각 안 하고 가족 생각 안 하고 지내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가족분들도 오늘 새 글과 노래 들으면서 한 번씩 가족 떠올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사연 좀 더 만나보겠습니다. 인천에서 김숙현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일기장인 것 같아요. 일기장에 편지를 써서 보내주셨어요. 작년 7월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푸른밤에 위로받아서 고맙다는 내용 보냈었는데, 그와 관련된 새 소식입니다. 인생 6개월 쉰다고 폭망하는 것 아니다 라던 순파의 명언과 재정비 잘 하라던 쫑디의 격려에 힘입어서 저 2월부터 출근합니다. 축하해줘요. 칭찬해 주시면 더 좋고요. 살다 보니 신기한 일이 참 많더라고요. 12월쯤에 2주 정도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던 곳에서 저를 잘 봐주셔서 정직원 제의를 받았어요. 그전 회사와 분야가 다르다 보니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거라 고민했었는데, 까짓 거 한번 해보지 뭐 싶은 거예요. 절 믿고 맡겨보겠다며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것도 썩 기분이 좋았고요. 재정비 기간 동안 늘 같은 시간 같은 곳에 있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항상 지쳐서 위로해 달라고 징징거리기만 했던 저도 한 번쯤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고, 그럴 수 있어서 한결 마음이 가볍습니다. 새 회사 적응하느라 어쩌다 한두 번씩 쉬러 못 와도 너무 미워하기 없기에요. 시간이 흐르면 또 금세 스트레스로 툴툴 거릴 수도 있겠지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기쁘게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그 과정들 소소하게 털어놓을 수 있도록 지난 1년 20배쯤은 계속 거기에 있어주셔야 돼요. 한 20년쯤 있으라는 거죠? 이거 부탁 아니고 강요입니다. 쫑디 부디 골든마우스 타세요. 농담 같지만 진담입니다. 후후. 신청곡 있어요. 신청곡은 아래 가정통신 칸에 적을게요 하셨습니다. 일기라고 했죠? 가정통신 칸도 있네요. 코쿤 벨즈의 오늘 이 노래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너무 기분 좋은 사연인데요. 오랜 시간 함께해 주신 푸른밤과 함께해 주신 분 같기도 하고, 또 순파와 함께할 때 사연도 보내주셔서 이런저런 조언도 함께 했었던 분인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일단 취직 축하드리고요. 어딘가 본인을 좋게 봐서 함께 한번 해볼래요? 이 일 좀 맡아주실 수 있어요? 라고 제가 들어왔다는 게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인정받은 그곳에서 더 잘 해내시길 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오랜 시간 이 자리에 있어서 제가 골든마우스로 한번 꼭 타보겠습니다. 20년 하면 타는 게 골든마우스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요. 한 제가 몇 살쯤에 달려나요? 어쨌든 자, 신청하신 곡은요, 내일 17일 날 꼭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자, 사연 하나 더 볼게요. 푸른밤 가족분이 보내주셨는데, 전남 광양시에서 고전경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쫑디. 전 25살 2년차 공시생입니다. 얼마 전 국가직 공무원 원서 접수 마지막 날, 마지막까지 주위 공시생들 반응을 살피면서 고민하다가 결국 하고 싶었던 일이 아닌 좀 더 인원을 많이 뽑는 쪽으로 접수를 하고 허탈해서 웃어버렸어요. 그냥 웃음이 나왔어요. 인생의 시험은 수능이 마지막일 거라 생각을 했는데 대학생활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쫓기듯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네요. 하루 동안 공부한 내용을 푸른밤을 들으며 정리하곤 했는데 늦은 이 시간 시험 공부를 한다는 학생분들, 늦게까지 일하는 직장인분들, 그리고 푸른밤 들으며 도서관에서 집으로 간다는 수많은 수험생분들의 사연을 들으며 지금 나만 힘든 게 아니야 하고 다시 한번 기운을 내곤 합니다. 쫑디의 응원도 괜시리 나를 향한 것 같아 피식 웃을 때도 있어요. 나만 혼자 뒤처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힘이 돼준 노래를 신청해요. 스윗소로우의 선샤인. 저뿐만 아니라 시험을 앞둔 수많은 푸른밤 가족들, 올해는 전부 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해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허탈한 마음이 있을 수 있죠. 웃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무언가 다 이제 끝나버린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지금까지 막 열심히 준비한 무언가를 이제 접수하면 왠지 나의 손을 떠난 것 같은 기분이 들면서 허탈함에 웃음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일단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리고 뭐 우리 가족분들 사연 들으시면서 나만 힘든 게 아니야, 그리고 제가 한 응원이 괜시리 나를 향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연 보내주신 분을 향한 응원 맞았고요. 우리 가족분들,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을 지금 제가 응원하고 힘내라고 격려하고 있는 거니까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자, 신청곡 틀어드릴게요. 자, 노래는요, 바네사 허진스의 Say OK. 이 곡은 호혜정님 신청곡이고요. 스윗소로우의 선샤인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방백. 긍정적인 밥, 한민복. 시 한 편에 3만 원이면 너무 박하다 싶다가도 쌀이 두 마리인데 생각하면 금방 마음이 따뜻한 밥이 되네. 시집 한 권에 3천 원이면 든 공에 비해 헐하다 싶다가도 국밥이 한 그릇인데 내 시집이 국밥 한 그릇만큼 사람들 가슴을 따뜻하게 덮여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 아직 멀기만 하네. 시집이 한 권 팔리면 내게 300원이 돌아온다. 박리다 싶다가도 굵은 소금이 한 됐박인데 생각하면 푸른 바다처럼 상할 마음 하나 없네. 요즘은 시집 한 권에 8,000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시가 나왔던 1996년엔 시집 한 권에 3,000원이었고 국밥 한 그릇도 그 정도였나 봅니다. 요즘은 국밥 한 그릇에 한 7,000원 정도 하니까 예나 지금이나 시집 한 권의 값은 국밥 한 그릇의 가격과 비슷한가 봅니다. 바꿔서 생각해보면 국밥 한 그릇이 소중하듯이 싼 값으로 우리는 한 영혼의 절절한 울림을 맛보는 것이기도 하겠네요. 참 그러니까요. 겨울이 가기 전에 시집을 한 권씩 사보시는 건 어떨까요? 취직 준비에 입시 공부에 몸과 마음이 다 피폐해지셨을 테니까 지친 영혼을 조금 위로하기 위해서라도요. 오늘 끝곡 정태춘 박은옥이 부른 시인의 마을 김건모가 부른 버전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